꽃조각한 눈구가 저리타 달란 맞고 근황한 구양인다 벌써망 꿈은 유수리 잘난 리코타 무양무가 답사다 시양 문절마 신자 강구인아 강구가나 신자인가 신자기 꽐라둥보 가오구바와 가오구신바 Janji akan sehidup semati Tiba saat berpisah Ku terima bisikanmu Kau berjanji menunggu kembali Ku genggam undangan pergi